이별하고 또 아플까 나만 그런 걸까 너무 어려서 그런 걸까 시간이 더 지나고 눈물도 말라가고 너 없는 하루도 익숙해져가 우연히 널 만났어 자연스레 웃었어 조금은 내게 어른이 된 걸까 아파도 참을 만했던 건 그 이유 바로 너라는 걸 오늘도 나 너 때문에 울고 불고 아파도 슬퍼도 웃을 수 있는 건 그만큼 성장한 자기 합리화를 시켜봐도 나는 너만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루도 안 빼먹고 너와 연락하게 된 것도 난 너밖에 안 보인다는 거 앞으로 보고 싶고 힘들겠지만 다 잊혀지겠지 하면 난 아무렇지야 민첩지겠지 그렇게 너란 존재 네게 성장통처럼 아팠고 난 그만큼 성장하고 잠시 있겠 솔직히 지금까지 괜찮은 척한 거야 조금 더 노력해볼게 손잡고 걷던 길을 나 혼자서 걸어가 그만큼 내가 커간다는 걸까 아파도 참을 만했던 건 그 이유 바로 너라는 걸 오늘도 나 너 때문에 울고 불고 아파고 성장한다는 거 있지만 내가 너를 많이 좋아했다는 걸더 많이 잘해주지 못해서 끝까지 너의 곁에서 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